H UBS H UBS 띵동 갓 구운 빵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흡수제 빵소입니다. 다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방금 막 오픈 준비가 끝난 제빵소에는 다시 노릇노릇 갓 구운 빵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븐에서 꺼내기 전까지 잠시 수다를 떨어볼까요? 벌써 9월의 네 번째 주에 다다르고 있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러나 변화한 날씨 덕에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요즘이죠. 낮에는 아직까지 땀이 송글송글 맺히긴 하지만 밤이 되면 시원해진 밤 공기가 코끝을 스치는 그 기분이 좋아 저는 밤 산책을 종종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노래를 들으며 혼자 청계천을 걷기도 하고 동네 친구와 함께 음료수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더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금방 지나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앗! 방금 오븐이 띠링 하고 울렸습니다. 저희의 갓 구운 빵을 마주할 시간이네요. 오늘의 빵은 어떤 빵일지 떠올리며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아이유의 가을 아침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삼삼오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욕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등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주 버터와 빵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최애 빵을 묻는다면 모두 하나같이 크루아상을 말하더라고요. 크루아상은 겹겹이 층이 있는 페유타즈 발효 반죽으로 만든 작은 빵으로 납작하게 밀어놓은 삼각형 반죽을 말아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린 형태입니다. 다들 크루아상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이 빵을 떠올리면 자동적으로 프랑스의 거리가 생각날 정도로 프랑스의 대표적인 페이스트리입니다. 프랑스 식문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크루아상의 기원은 프랑스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알쏭달쏭한 빵, 크루아상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아상은 17세기 말, 오스트리아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먹었던 빵인 키펠이 프랑스에 전해져 발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는데요. 키펠은 뿔 모양의 롤빵으로 얼핏 보면 크루아상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설에 따르면 프랑스 비엔나는 전쟁으로 인해 포위된 상태로 두 달간 수천 명의 오스만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보급품의 지원도 잘 되지 않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웃 국가에게도 도움을 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해요. 지친 비엔나 시민들은 항복을 위해 백기를 들고 달려가던 중 마침 전령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빅나티의 In My Mood. 말아 택시 일자리에서만은 아침 날 맞아주는 친구 마치 쉬는 시간 종소리 같이 반가운 맘에 인사를 건네 How you doing my man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죽었지 I say okay okay 현석이랑은 좀 어때 결국에 no pain no fan 그러지 말고 밥 한 끼 어때 Hold up wait wait 멈춰 ay. 친구보다 love 먼저 ay. 친구 좋은 게 뭐야 Ready set get launch I'm in my mood 네 기분이 어땠는지 boo Just let me know 네 하루가 어땠는지도 I'm in my mood 네 기분이 어땠는지 boo Just let me know 네 하루가 어땠는지도 You're feeling good my friend You're feeling blue my man 낮이든 밤이든 call me up it's okay Sailor, to sail, go, sour, joy, go, and man, eh. Ojenin, no, jago, onedin, no, neji, yakan, and ega, me, yane. Gochonde, and mami, hamadi, the gone, what's going on, mami? Where the water's bound, eh. Olin, John, the hands of mami, pull your tongue, eh. Hand the man, nigga, get it, the jay. It's okay, to not be okay. Now, I'm fine, it's a candy, get sad. Only gone, no, no, pretend. The man, nigga, get it, the jay. It's okay, to not be okay. Now, I'm fine, it's a candy, get sad. Nigga, I'm coming out of one book, eh. I'm in my moon, nigga, boon. 어땠는지 boo just let me know 네 하루가 어땠는지도 I'm in my mood 네 기분이 어땠는지 boo just let me know 네 하루가 어땠는지도 You're feeling good my friend You're feeling blue my man 낮이든 밤이든 call me up it's okay You're feeling good my friend I'm feeling blue my man 힘이 든 어린애 미소를 기억해 바로 폴란드 국왕이 연합군과 함께 오고 있으니 며칠만 더 버티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도시 외곽에서는 오스만 투르크 군대가 비엔나의 두꺼운 방어벽을 뚫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땅 아래에 터널을 파고 화약을 채워 벽을 폭파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따라서 오스만 사람들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 서부로 땅을 열심히 파고 있었고 반대로 같은 시각 도시의 제빵사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곡물로 사람들에게 줄 빵을 굽기 위해 오븐을 막 켜던 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상황을 뒤집을 만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밤새 일했던 제빵사 피터 벤더는 터키인들이 도시 아래에 터널을 뚫으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를 재빨리 도시 경비병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마침내 폴란드 국왕과 연합군이 저 멀리서 나타나고 제빵사가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구한 영웅이 되는데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오스트리아의 키펠은 침략에 저항하는 불굴의 정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음식이 되었고 크로아상 특유의 초승달 모양은 도시 수호를 축하하기 위해 제빵사들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국기에 그려진 초승달을 본떠 만든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Someone to hold it down. Oh girl, I wish you would. Someone to make me stay around. Oh girl, I wish you would. Yeah. 저스틴 비버의 Wish You Would. What's the use in calling me? If you ain't gonna be all the way with it. Wasting my feelings and plan to use one day. Oh yeah, yeah, yeah, yeah. What's the use in calling you? Running game and trying to deal with it. Make me a believer right now. I wish you would. Oh yeah, yeah, yeah, yeah. Cause I got room in my life. Yeah. Wish I was saving it for you. Wish someone would play the part. Oh yeah. Someone to hold it down. Oh girl, I wish you would. Someone to make me stay around. Oh girl, I wish you would. Yeah. Hear you talking that. But talk is cheap.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and bet it all on me now. Girl, I wish you would. Yeah. Yeah. Motivation to hold on. Would you come around and fill me up with it? I'm telling you, come prove me wrong. Would you give me a reason to wait up at night? Rock you to sleep, make sure you're tucked in tight. Wish you could be that body waking up by my side. Wish we could understand each other but never have a fight. Oh, I don't wanna fight. Cause I got room in my house. Wish I was saving it for you. Wish you would play the part. Someone to hold it down. Oh girl, I wish you would. Someone to make me stay around. Oh girl, I wish you would. Yeah. Hear you talking that. But talk is cheap.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and bet it all on me now. Girl, I wish you would. Yeah. She talking that, but talk is cheap. Honey blue racks, she can bet it on me. We can spend time on my off time, baby. Yeah. If we both grind, then we both shine, baby. Yeah. And you're so fine in the nighttime, baby. About giving you a big cosign, baby. Ooh. She said it talking like she want a ring. It ain't no question she loyal to me. That be the lesson she learned from me. She know what I need. Someone to hold it down. Down, down. Oh girl, I wish you would. I wish someone would. To make me stay around. Talk is cheap, talk is cheap.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Bet and bet it all on me now. Girl, 2013년 8월 2일자 타임지에 따르면 반군이 점령한 시리아의 알레포 지역에 위치한 이슬람 율법위원회에서 시리아인들이 크루아상을 먹는 것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빵 하나 먹는 것을 금지시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루아상의 탄생 일화를 들은 후에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결정이었어요. 시리아는 한때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오늘날 프랑스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크루아상을 금지시키는 것이 프랑스 제국주의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빵이 아니라 하나의 영화를 소개해드린 것 같네요. 빵이 탄생하는 데 이만한 역사적인 스토리가 엮여있는 크루아상. 뭔가 오늘따라 꼭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 빵이 복잡한 탄생에 맞게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빵 기능사 시험에서 데니시 페이스트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크루아상은 극도로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기에 수험생들이 기피하는 품목 중 1위라고 하는데요. 수험생뿐만 아니라 10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제빵사들마저도 제대로 각 잡고 만들기는 어려운 빵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어렵다고 소문난 마카롱보다도 까다롭다고 하죠.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 때문에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그러나 다행히도 2020년부터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던 마카롱과 더불어 시험 품목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까다로운 빵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맨디 무어의 When Will My Life Begin. 7 AM, the usual morning lineup. Start on the chores and sweep till the floor's all clean. Polish and wax, do laundry and mop and shine up. Sweep again, and by then it's like 7:15. And so I'll read a book, or maybe two or three. I'll add a few new paintings to my gallery. I'll play guitar and knit and cook and bake. It's puzzles and darts and baking, paper mache, a bit of ballet and chess, pottery and ventriloquy candle making. Then I'll stretch, maybe sketch, take a climb, sew a dress. And I'll reread the books if I have time to spare. I'll paint the walls some more, I'm sure there's room somewhere. And then I'll brush and brush and brush and brush my 크루아상을 꾹 눌러 와플처럼 만든 크로플. 요즘에는 냉동 크루아상 생지가 잘 나와서 와플 메이커만 있다면 집에서도 크로플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바쁜 아침, 간단하지만 맛있는 아침을 챙겨 먹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냉동 미니 크루아상 생지와 설탕, 초코시럽, 생크림만 있다면 카페에 가서 먹는 크로플 못지않게 맛있다고 하는데요. 미니미니한 사이즈로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준비가 완료됐다면 이제 같이 만들어 보아요. 냉동되어 있는 크루아상을 해동시켜준 후 자신의 기호에 맞게 설탕을 앞뒤로 묻혀준 다음 와플기에 올려 뚜껑을 닫아주세요. 7-8분 동안 구워줄 건데요. 노릇노릇하게 익은 크로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열어서 갈색빛이 나도록 구워주시면 된답니다. 열어서 예쁜 접시에 플레이팅한 후 녹아서 사라진 설탕을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앞뒤로 솔솔 뿌려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초코시럽을 앞뒤로 뿌려준 후 생크림을 듬뿍 올려주면 집에서도 손쉽게 크로플 완성! 블랙핑크의 셧다운. Comeback이 아니야 넌 난 적 없으니까 고개들이 돌아 진정에 못 걷길라 푸른빛의 얼음 drip freeze in my sight shut it down what 게임이 아니야 진적이 없으니까 지쳐봐 네 목에 먹줄은 내 거니까 땅바닥에 닿은 배로 we go to zero five shut it down. Shut down 간판 내리고 문 잠가 Shut down Whip it It's black and it's pink once the sun down When we pull up you know it's a shut down 간판 내리고 문 잠가 Shut down Whip it Keep watching me shut it down Nah, you don't wanna be on my best side That's right, I'm sliding through Bunch of wannabes that wanna be me Me three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세 번째 빵, 크로아상 소개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역사와 함께 빵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조금 더 특별한 하루가 된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후각과 청각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정말 좋네요. 집 가는 길에 빵집에서 크로아상 하나 사서 생크림에 찍어 먹기 정말 완벽한 날씨예요. 아, 아니면 냉동 크로플 하나 구매해서 와플기에 칙 구워 먹는 것은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흡수제빵소 영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빵 굽는 PD 안혜지, 기술의 빵돌이 김태환, 저는 제빵사 박선민이었습니다. HUBS